마리를 시인하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신앙은 처음도 기적이요, 마지막도 기적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을 믿는 종교입니다. 이 기적의 사전적인 정의는 뭐냐?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기이한 일, 비상식적인 일이라는 거죠. 또는 신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이게 사전적으로 정의되어지는 기적의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뭐냐? 비상식적이고 불가사의한 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적하면은 이러한 사전적 정의 때문에 내가 기적은 평생 한번 맛볼 수는 있을까? 아니면 나에게는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는 일. 다른 사람에게는 어쩌다가 있을 수 있지만 나한테는 정말 이런 일들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기적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세상에서 하는 타전적인 기적의 정의고 성경에서 말한 기적의 정의는 뭐냐? 저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히스토리가 아니라 역사는 워크라는 얘기예요. 워크.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기적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기적.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다 뭐냐? 기적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대표적인 기적이 일곱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가 어디냐? 오늘 본문 2장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두 번째는 4장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신 기적. 세 번째는 5장에 베데스다 연못과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오병이어로. 그 다음에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 일곱 번째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 어때요 여러분? 못 믿겠죠 사실. 비상식적이죠.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적들을 아주 상식적으로 행하셨어요. 아주 상식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게 뭐냐? 상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내 생애에도 기적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 일어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이거.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 의미가 뭘까? 1절로 2절 봅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이 뭐로부터 사흘째 됐을까? 뭐로부터 사흘째 됐을까? 지난주에 빌립이 누구를 전도했어요? 나다나엘. 나다나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원래 또 바돌로매. 바돌로매가 나다나엘로 변했다.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충분히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이름이 어떤 돌로매의 아들이 나다나엘. 하나님 내게 다 모든 걸 다 주셨다. 편견, 부정적으로 살던 정말로 그냥 내 인생 뭐가 있어 이렇게 살다 끝나지 뭐. 이런 삶이 주님께서 아니다. 너는 꼭 필요한 존재다. 네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잘못된 거다. 너는 이제 큰 메시아, 능력 있는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주님으로부터 그런 긍정적인 믿음의 확신의 말씀을 듣고는 인생이 변화되죠. 그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난 사흘째. 사흘째 되는 날에 어디에서? 갈릴리 어디에서? 가나에서. 뭐가 있었어요? 혼인잔치. 이 가나가 바로 누구의 고향이었느냐? 나다나엘 고향. 요한복음 21장 2절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이렇게 나와요. 이 가나가 누구의 고향이냐? 나다나엘. 그리고 가나와 나사렛은 한 10km 정도 떨어졌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가깝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빌립이 전도하니까 나사렛 내가 너무 잘 아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그런 메시아가 날 수가 있겠느냐. 그럼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요한복음 1장 50절로 5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너 앞으로 큰 일을 보게 된다. 네가 이때까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 상식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굉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굉장한 말씀. 현실적인 이 세상만이 전부다라고 살아가는 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다른 세상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너는 이제 곧 그 세상 보게 될 것이다. 누구로 인해서? 나 메시아를 통해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며칠 만에 이루어졌는가? 며칠 만에 이루어졌어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자, 여기 큰 교훈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더디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지체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3일 만에? 3일 만에 나다나엘에게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어디에서? 누구의 고향에서? 나다나엘 고향에서. 꼼짝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얘가 이와 같은 증거를 너에게 보여주는데 네가 왈가왈부 할 수 있겠느냐. 꼼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메시아다. 그것도 네 고향에서. 바로 그 나사렛 근처에서. 3일 만에 사흘 만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금식하면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금식이 며칠 하는 거예요? 3일이에요. 어떤 분은 매일 금식을 하는데 매일 금식을 40일 동안 매일 금식을 40일 동안 매일 금식을 100일 동안 하시는 분들 잘못된 얘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매일 아침 금식을 100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100일 금식 어떻게 해요. 3일 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3일은 상당히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영적인 어떤 건 숫자일 수가 있는데 3일은 뭐냐? 견딜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3일은 뭐냐고? 3일은 뭐라고? 견딜 수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시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더디 아무리 더디 하실지라도 3일을 안 넘긴다. 이런 뜻도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요나가 며칠 동안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었어. 참 죽을 때까지 안 나. 만약에 요나가 3일 이상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3일 만에 토해내도록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말은 꼭 3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를 죽게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알고 계시고 가장 필요한 때에 응답해 주신다. 가장 필요한 때에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흘 만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합니다. 3일 만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대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사흘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가나 이 지방에 어떤 집에서 유력한 집인지 모르겠어요. 그 집에서 혼인잔치를 했는데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가셨어. 예수님만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가셨어. 그리고 제자들이 따라갔어요. 그 집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놀라운 일. 여러분 잘 아듯이 물로 포도주가 바뀌는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원초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여러분 기적은요. 예수님을 모신 곳에서 일어난다. 예수님을 초청했어. 예수님이 있는 기적이어야 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어야 돼.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예수님을 초청했으니 그 가나라는 환경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이 가나라는 이 작은 마을입니다. 아주 이것도 굉장히 작은 마을인데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곳이 되고 말았어요. 성지순례에서 이 가나가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가나에 갔어요. 가나 가서 여기서 뭘 팔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 뭘 팔까? 포도주 팔아. 포도주. 그럼 여기 간 사람들이 그 가나의 이 포도주 생각나니까 한 병 사오겠어? 안 사오겠어? 제가 두 병 사가지고 여러분 저기 성찬식 다 드셨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다 드셨어요. 두 병 사갖고 와서 그거. 사갖고 오늘 애 먹어서 깨질까 봐. 포도주가 있어요. 포도주를.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그만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바로 그 집 거기에 뭐 교회 하나 성당 하나가 섰어요. 예수님 가나라는 이 초라하고 작은 마을이 그 집 때문에 그 집이 그 예수님을 초청한 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유명한 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초라한 삶이 위대한 삶으로 여러분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모셔야 돼요. 여러분 위대한 사업이 되기 원합니까? 여러분 사업장 예수를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위대하신 예수님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가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나 가정이나 예수님을 모신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을 모신 곳은 어떤 가정이나 교회는 뭐냐? 가정과 교회는 같은 의미예요, 사실. 예수님을 모셨다.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모시지 않은 것은 뭐냐? 내가 해야지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쩔쩔매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문제 때문에 내가 위축되고 문제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나 교회는 문제가 생겨도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 것. 그게 주님을 모신 것과 그러지 못한 것의 차이예요. 이 가나가 지금 가나. 이 집이 지금 그래요. 이 집이. 자, 이 집이 문제가 생겼어요. 자, 3절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술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음료수로 먹거나 약용으로 먹거나 큰 잔치집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딸을 낳으면 포도나무를 심다 그러잖아요. 포도나무. 그리고 딸을 낳으면 그래서 포도주를 담근다는 거예요. 언제 쓰려고? 딸의 혼인식에 쓰려고. 잔치집에서 이 포도주가 얼마나 중요해요. 손님들이 그 집에 결혼식을 가서 그 집에서 그 결혼식이 참 잘 됐다 이 말을 그 집 포도주가 참 좋았어 이 말. 문명희 권사님 이번에 그 딸 결혼하는데 그렇다고 또 포도주 갖다 놓지 말고 없어도 돼요. 그 집의 포도주가 그 혼인 예식에 성패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떨어졌어. 중간에 떨어졌어. 아, 준비해놨겠지. 얼마나 준비해놨겠어. 얼마나 많이 해놨겠어. 그런데 그게 중간에 잔치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가장 뭐랄까 조금 기분 나쁜 게 뭐예요. 내가 그 먹고 자는 음식이 떨어졌어. 오랜만에 잔치집에 가서 고기 좀 먹으려고 하는데 고기가 중간에 다 떨어졌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생각해? 약 오르고. 응?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런 정도도 욕을 먹는데, 제일로 중요한 의미가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 장난이 아니야, 지금. 이 주인이 지금. 이 낭패가 이 장난이 아니지. 여러분 살아갈 때 떨어졌어.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 떨어졌어. 여러분 살아갈 때 지금 돈이 다 떨어졌어.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다 떨어졌어. 큰 낭패가 온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기적이 필요할 때가 온 거예요. 상식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건 안 돼. 이건 내 힘으로 안 돼. 도저히 안 돼. 하나님이 기적이 필요해. 이럴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뭐 괜찮아. 나는 얼마든지 내가 내 식으로 해결할 수 있고 내 힘으로 할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그럴 수가 없어요. 혼인집에 그렇게 생각하고 예상하고 계획하고 준비했던 혼인잔치집에 그것도 딴 것이 떨어진 게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는 것 단 한 군데도 없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재벌 회장도 떨어질 때가 있는 거고 대통령도 다 떨어질 때가 있는 거고 권세 있는 자 권력이 다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말씀에 그런 말씀.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이런 상황이 없어도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나도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나도 내 현실, 내 상식, 내 힘, 내 지혜, 내 지식 이거 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도 닥치게 마련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 그럴 때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말은 낭패가 생겼다. 큰 문제가 생겼다. 자, 그럴 때 예수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거 문제가 생겼어. 포도주가 떨어졌어. 여러분이 기대하고 신뢰하고 의지했던 게 떨어졌어. 이 문제를 가지고 갈 데라고는 어디냐? 어디예요? 예수님께로. 예수님께 가가지고 어떻게 단순하게 뭐라고 얘기했어?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 신앙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그냥 그 문제가 크든 작든 간단하든 복잡하든 여러분들이 생각한 크기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크기예요. 하나님 보시되 우리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 보시되 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답답하고 갑갑하고 복잡한 거 하나님께는 절대로 가까워 복잡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크다 해가지고 더 하나님도 고심하면서 고쳐주고 고심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폄하시키고 경시하면서 아주 쉽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답답한 문제든 쉬운 문제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오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일하게 해결해 주신다. 문제 있으면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가져갑니다. 예수님. 그런 믿음 가지실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져요. 예수님 가져. 내놔 그냥 그대로 내놔 그냥 그대로. 아이큐가 짧은 내 머리 지식 지혜 가지고 해결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하나님께 방법이 수가 많잖아요. 인간으로 생각하니 한두 가지가 막히니까 답답하지. 답이 두 개라 그랬어. 인간은 답이 두 개밖에 안 되니까 답답하다고. 하나님의 수는 모래알 같다고 그랬어. 모래알.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 하나님의 방법은 모래알 같이. 그 하나님의 방법 앞으로 문제를 가져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자, 그 해답이 이제 나와야죠. 그 해답이 5절에 나와요. 5절. 5절이 뭐냐. 자, 5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 장로님들 하세요. 장로님들 다시 5절 다 같이 하면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 기적은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할 때에 그때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그게. 순종이 왜 어려워? 순종이 내가 볼 때는 비상식적이고 내가 볼 때는 비이성적이고 내가 볼 때 비계산적이고 내 마음에 안 맞아. 그래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그런데 기적 자체가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잖아. 기적 자체가 비정상적인 거예요. 기적 자체가 비이성적인 거야. 그렇다면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 행동을 내가 해야지. 그게 뭐냐?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적극적인 순종이라고. 그 순종은 뭐냐?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뭘로 하는 거라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시지만은 기적이 일어나는 통로를 알고 있었다. 왜? 예수님께 가져가서 문제를 가져가서 예수님한테 내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인들에게 말하되 야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알고 있어. 마리아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 이런 다 떨어진 이 환경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 믿음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통로를 알고 있었다. 뭐냐?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거 여기에 우리가 좀 부딪혀야 돼.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좀 가슴을 쳐야 돼요. 기적은 원했는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통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열어놨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주님의 말씀인데 비상식적인 말씀을 내가 듣고 행해야지만 비상식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물 위를 걷고 싶으면은 물 위를 뛰어내려. 네 계산대로 하지 말고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지만 한번 해봐. 해봐라 말. 그럼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어. 자, 여기에 대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중요합니다. 7절입니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 이게 항아리가요. 이게 어떤 항아리냐? 이게 포도주 항아리입니까? 물 항아리입니까? 물 항아리, 돌 항아리라 그랬어요. 물 항아리.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식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인. 포도주가 아닌 포도주 항아리가 아닌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비상식적이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워라. 아니요, 이게 여기 이게 믿음이다 생각이 들어져요. 여기서 내 상식으로 맞지가 않아. 내 머리로는 맞지가 않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채우라 그래요? 포도주 원액을 이만큼 갖고 오든지 포도를 갖고 오시든지. 포도라도 몇 알이라도 놓고 하신다면 그래도 이해가 되겠어.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전혀. 그것도 포도주 항아리가 아니라 물 항아리에다가 채워라. 가득 채워라. 이걸 조금도 하지 말고 가득 채워놓으라.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맞아 안 맞아. 내가 이게 이래서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 왜? 조금만 채우라면 그냥 하다가 말겠지. 그런데 가득 채우라 하니까 여섯 개나 되는 그 항아리에다가 채우니까 시간이 이거 채우다가 자꾸만 의심이 들어오고 회의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여러 잡념이 다 들어올 수가 있어. 그런데 이들은 안 했어. 의심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시간을 그저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그리고 마리아가 얘기해서 그대로 순종.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생각과 틀린 말씀. 내 계획과 틀린 말씀을 하시든지. 내 이성과 맞지 않은 말씀을 하시든지. 그 오랜 시간을 물 포도주가 떨어진 물을 담아. 가득 담아. 담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그 시간이. 왜 일부러 왜 여기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수돗물 펑펑펑 떨어져가지고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건 떠가지고 채워야 돼. 얼마나 힘들어. 시간도 걸렸어. 왜 이 일을 해야 돼. 이래가지고 될까.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 돼. 그 이유가 뭐냐?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 순종이에요. 우리 같으면 벌써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잖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이라뇨. 그런데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9절에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뿐만이 아니라 이 연회장이 이야기하기를 신랑을 불러서 말하기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놓았도다. 이 말은 물로 만든 이 포도주가 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정말 질이 좋은 퀄리티가 있는 포도주다. 연회장이 그런 얘기하면 맞는 거예요. 포도주의 전문가거든.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 됐어요.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어떤 포도주요? 좋은 값비싼 포도주가 됐어요. 누가 만드셨기에? 예수님께서.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이 하인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다시 돌아가요. 다시. 8절에 아기까지 채웠어요. 7절에 그 8절에 주님 말씀을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 키포인트에 아기까지 채웠어. 그냥 물 채웠어. 그랬더니 다 채웠는데요. 그랬더니 주님 야 이 떠가지고 갖다 줘. 여기에서 이걸 걸려야 돼요. 떠서 갖다 줘. 그 떴을 때 포도주야 물이야. 물인데 지금 이걸 떠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는 거지. 포도주가 떨어져서 상심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물을 바가지를 떠가지고 갖고 가. 이 떠서 갖다 주라 그랬어. 자, 그런데 연회장이 이것을 맛보더니 뭐라 그랬어? 포도주라고 인정했어. 그러면 가는 중에 바뀌었다. 할렐루야. 믿고 가는 중에 바뀌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이게 기적이야. 여기까지는 괜찮아. 물을 담았어. 물이야. 물이 포도들은 물을 담았어. 물을 그냥 깔고 채웠어. 그런데 또 이걸 갖다 주래. 또 포도주라 생각하고 이게 아닌데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 하인들이 갖다 주는 거예요. 왜 갖다 줄까? 마리아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갖다 준 거야. 이걸 가지고 떠가서 갔어. 가는 중에 떴을 때도 뭐야? 떴을 때도 물이야 포도주야. 물이야. 여러분 생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면은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에, 우리 교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시면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가지고 가보죠. 이런 믿음이 생겨요. 가지고 가요. 가지고 왔더니 연회장이 그걸 마셨어. 맛보고는 물로 만든 포도주인데 하인들은 알아. 연회장은 알아요 몰라요? 나오잖아요. 연회장은 모르죠.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로 만든 포도주예요. 하인들은 알아. 이걸 경험했어. 기적을 체험했어. 연회장은 몰라. 똑같은 환경, 똑같은 처지, 똑같이 있음에 불구하고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 돼야 돼요? 설마 이게 물로 만든 포도주일까? 연회장 계속 그거예요. 하인들은 알아. 설마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폄하하고 알지 못하고 예수님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요. 누가복음 17장에 저번에 제가 설교를 했죠. 10명의 나병 환자. 정말 얼마나 괴롭게 인생을 살았겠어요. 예수님 지나가실 때에 참 멀리서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 왜냐하면 나병에 걸렸으면 나갈 수가 없거든. 성 밖에서 살아야 돼. 사람 앞에 2m 앞에만 나가도 돌에 맞아 죽어요. 검은 옷을 입고 사람 앞에 설 때 내가 나병입니다. 나병 아니고 이렇게 나한테 오지 마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살았다는 죽은 사람이. 더 어려운 게 뭐냐면은 나병은 천형이다. 하늘이 내리신 벌이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그 질병을 앓고 있는 자체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사회적인 편견이 너무 두려웠던 그런 병이에요. 이런 이들이 낫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병을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어. 우리와 똑같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분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 이 나병 환자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 여기는 우리까지. 그런데 그들이 나병이 깨끗하게 고쳐졌어. 자, 이게 우리한테는 조금 또 부담이 서러워. 왜 우리는 이게 안 될까? 왜 우리는 이게 안 될까? 나병 환자들이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예수님 지나가는 모습을 두고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쫙 건너편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고쳐주소서 하고 소리를 질러서 간절히 소리를 질러서 냅다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느냐. 제사장이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누가복음 10장 14절 그렇게 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꺼리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그들이 가까이 다가가셔도 그들이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율법에 어겨야 되는 거예요. 2m 앞에 설 수가 없어. 그 예수님께서 멀리서 말씀하셨어요. 야,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나병 환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당혹스럽다라는 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제사장이 그 당시에는 못 판단해요. 판단. 그래서 제사장의 몸을 보유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병을 가지고 사람 앞에 나타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특별히 이 나병을 그대로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갔다. 죽어야 돼.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 그 이전에 이들이 고쳐달라고 했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죠. 주님께서 그래. 제사장에게 보여. 이거예요. 나병 환자들의 이 말씀만 듣고 가기에는 현실이 너무나 거북스러워. 나병이 안 나았거든. 나병이 안 나았던 이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물을 떠갖고 오다가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지금 아직 나병이 있어. 지긋지긋한 게 나요. 지금 문제가 그대로 있어. 고침을 받고 가야 하면은 가겠어. 우리가 해결을 점을 보여주시고 뭘 하라면 하겠어. 그런데 그대로야. 그대로인데 가야 돼. 가서 보여야 돼. 여기 믿음의 차이예요. 이 믿음의 차이.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있지 나병 환자 이렇게 고침 받아서 주님께 주님 말씀 믿고 그들 가서 주님이 능력 있으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내서 할렐루야 하고 끝내도 돼 설교를. 근데 저는 이 설교를 해야 돼. 믿음의 차이에 대해서 이 설교를 해야 돼. 믿음의 차이. 저에게는 이런 믿음이 이런 믿음이 중요하고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도록 저는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해야 되고 이런 믿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이 이끌어야 되고 그래 기적이란 맞아 죽을 각오하고 간 거예요. 현실적으로 못 가는 거지. 지금 그대로 나병입니다. 지금 그대로입니다. 밖에 어떻게 나가? 그 주님이 말씀하시죠. 제사장에게 보여라. 어떻게 보여요? 우리 못 갔어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는? 아니, 병이 그대로 있는데. 가다가 맞아 죽는데. 난 못해요. 그래서 주저앉았어. 예수님께서 따라다니면서 가라 가라 하신 거 아니에요. 제사장 몸을 보이라고 예수님 또 가셨어 그냥. 이제 내 몫이야. 주님 말씀하시면 내 몫이야 내 몫. 내가 해야 돼 이제부터. 응답을 하셨는데 그 응답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걸 겪어야 돼. 겪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야. 믿음. 믿음의 세계가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게 데이빗 카퍼필드라는 마술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테레비도 몇 번 나왔고 인기가 있어. 돈도 많이 벌고 세계적인 마술사잖아요. 우리나라 마술사가 인기가 좋은데 이 동아인제대학교인가 거기는 마술학과가 있답니다. 이 경쟁률도 심화되어 있죠. 이 사람 카퍼필드의 마술은 굉장해요. 기차가 막 사라져요. 미국의 자유여신상이 사람들 앞에 사라져버렸어요. 신체가 막 분리되어지는 그런 마술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술은 뭐냐? 마술이에요. 마술은 뭐냐? 눈 속입니다. 마술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속지 말자. 마술이 나쁜 이유는 뭐냐? 주님께서 행하신 이와 같은 기적 같은 거 혼동하게 만듭니다. 불신하게 만듭니다. 마술인데 주님께 행하신 것도 마술일 수가 있어. 그런 트릭일 수가 있어. 그건 어쩌다가 할 수 있는 사람, 기능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또 이 마술을 또 기적처럼 믿게 만들.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술하면 안 돼.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요, 하나님의 역사이지 마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다 동일하십니다. 성경의 기적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문제는 우리들이죠.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순종하는 믿음입니까? 주님 말씀이라면 100%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응답 주죠. 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 안 했잖아요. 떠서 갖고 가라는데 안, 그건 못 갖고 가겠어. 왜? 이거 아니거든. 아직 무리거든. 네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했는데 못 가겠어. 하다가 큰일. 아직도 병이 안 난 거야. 근데 이들은 어떻게 된 건지 했어. 봤더니 정말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순종의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순종하면 그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인들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하다가 고침을 받았노라.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했습니다. 내 계획대로 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생각과 틀릴지라도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더니 거기 잡혔죠. 이 믿음 세계입니다. 이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이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모든 우주 만물은 다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말씀 순종하셔서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